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선군 혁명 영도의 첫자국을 새기신 56도세 저만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의 경축 무도회가 24일 평양의 개선문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무도회 참가자들은 우리는 말리마 기수, 승리는 대를 이어 등의 노래에 맞춰 춤율동을 이어나갔습니다.